뱃속에 달린 간 아니네 보면 초복금수라도 비소할 일이오 해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해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해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해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해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내가 7정7금 뭐든 제가 양 제주 아니옷 한번 나와 보낸 토끼를 어째 다시 구하리까 해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해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해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해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해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당장 대를 짜오아 간이 들었으면 조련이와 만일에 가하니 없고 보면 소신의 구족을 멸하여 주옵소서 시달릉제 처참 하더라도요 하니 없사오니 당장 배를 따옵소서 해주부가 울며 여짜오네 해주부가 울며 여짜오네